Hey, fellas, you go home? Okay, my own time machine. 소나기가 쏟아지는 밤이었어만 그대와 나와 단둘이서 타방에 마주 앉았었네. 아르헨틴 탱고 두 가슴을 왕코서 완타콰이 쓰디쓴 커피만 들어 마셨지. 헤어지기 섭섭하여 망설이는 나에게 굿바이 하며 내미는 손 검은 창 깎인 손 할 말은 많아도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서는 내 모양을 저 다른 웃소리. Okay, how about Mellows? He said you're going home very soon, huh? How about here one time in a junior song? You ready? Okay, I do. 아름다운 젊은 날 추억도 새로우라 그리운 고장 에스탄불 아니우와 그 그리운 고장 금메라도 만이지 아름다운 거지 탬불 날이 가면 날이 흘러들어 마음속에 그리게도 흐르는 사랑의 보금자리 오 추억의 에스탄불 별들이 썩은 데는 홍콩의 밤거리 나는 약구 말고는 꼭 파는 아가씨 이 꽃만 사가세요 거리운 명남의 꽃잎같이 다정스러운 그 사랑이라면 꽃같은 봄에 안겨 가고 싶어요. Alright. 얘기하시고. 오케이, 폼. 시신한 오열을 유 みんなどの明かり紫の夜のぼるじゃんくの死な娘ああ忘られぬ故郷夢の夜 Ready? Hey, Mellows, how about another one more junior song I do now? Bolabi 주말을 주는 간다의 사랑이여 잔잔한 호수가에 조각들은 그눈 좀더 싹이 터는 내 사랑을 우미 드는 그 사랑을 거리워서 왜 태웠나 야속해서 흐르느냐 Hey, Mellows, I second song Korean cowboy 가보이 아리조나 가보이 강야를 달려가는 아리조나 가보이 말잭 죽은 말아 죽어 영마차는 달려간다 저 멀리 인디안에 북소리 들리오며 고개 넘어 주막집에 아가씨가 그리워 달려라 영마야 와리 조나가 보이 정 헤이 여보세요 남아뜨리쇼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분색 희리와 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이분색 희리와 헬로 헬로 나이스 걸 카미어 I love you I love you 나이스 걸 카미어 하하 It's quickly a second song, Arira. Arirang, Arirang, Aradio. Arirang, Kokerul, Omaganda. Narul, Bori, Kokashinanihim. 신이도 못 가서 발달이 났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오 고에유크 와다시 그대 대유크누시와 이치리 모이게 두니 아시다무 Hey, come on, Melos and the guy doing another one more song. Ah, the condiments, the 사랑, 시려가고, 불타는 내 가슴도, 저대여 터졌네. 몸이 하늘 가도 추억은 젊어가는 나 다름 넘니다.